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광명성조에 즈음하여 러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에는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용도자이신 김종일 동지는 인류가 나온 가장 걸출한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그의 용도 밑에 조선은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